남조선 경향신문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성원 42,239명의 이름으로 4일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. 단체들은 시국선언에서 불이한 정권의 편에 서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하면서 박근혜의 퇴진과 현 정권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.